국가 우표 발행국에서 조선 소년단 제8차 대회와 관련해서 새 우표 소형 존지 한종을 내놓았습니다. 소형 존지의 옷부분에는 조선 소년단 제8차 대회 주최 106 2017년 6월 6일이라는 글발들이 씌워져 있습니다. 중심에는 조선소년단 제8차 대회에 참가한 소년단원들과 함께 계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은 동지의 영상을 모신 우표가 있습니다. 조선소년단의 상징인 휘장과 붉은 넥타이,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들을 형상한 소형 존재는 조선노동당의 품속에서 제독재의 나래를 활짝 펴고 세상이 부름없이 자라나고 있는 소년단원들의 행복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